예, 오늘 제목은 구약시대의 연대라는 제목입니다. 구약시대의 연대. 그러니까 시대를 말하는 거죠. 시대. 구약시대 전체를 시대를 어떻게 나눠서 개관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대를 나눠보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구약시대의 연대와 관련해서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담을 우리가 우리의 최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아담에 대한 이해 내용이 중간에 보면 깊이 있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연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첫 줄부터 보시면 구약의 첫 부분인 역사기 17책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그걸 보면서 이와 관련된 3장의 핵심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17책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역사서 17책.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창세기부터, 예, 에스더서까지. 에스더서까지의 17책을 역사서 17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대를 설정하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가라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대에 따른 주요 기간으로 이를 분류해 본다. 분류를 일단 해야지 딱딱 끊어져서 설명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시대별로 누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쓰셨는지 그 인물들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이라는 무대에서 각 시대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들이 발생한 주요 장소들을 또한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짧은 우리가 개론적인 설명을 살펴본다.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짧게 살펴보는 그런 개관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2시대 전체에 구약을 12시대로 나누는데, 성경 전체를 12시대로 나누는데 12시대 전체의 총체적인 이야기 구조가 어떠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성경 전체, 그러니까 신약, 구약을 다 합쳐서 말하는 거죠. 성경 전체의 이야기 구조는 주요, 예, 앞에서도 나왔지만 12시대입니다. 12시대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 예.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밑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간에는 주요한 인물과 장소가, 예, 성경의 무대로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12시대 중에서 특별히 첫 9시대가, 답에 들어갈 게 9입니다. 9. 예. 9시대가 구약에 속한다. 구약시대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12시대 중에 이제 9시대를 뺐으니까 그 다음은 몇 시대가 될까요? 신약은. 예, 3시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다. 이제 신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과에서.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은 구약시대의 특별히 9시대에 대한 시대와 인물과 장소 그리고 주요 이야기 구조를 요약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번에 보면은 구약의 주요 아홉 연대, 뭐 시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1번에 창조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던 시대, 그래서 세상과 인간의 창조 및 그 이후에 있었던 그야말로 역사의 초기의 사건들에 해당되는 것이 창조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족장시대죠. 족장시대. 우리가 족장하면은 사실은 잘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그 12지파에 해당되는 그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뭐 야곱의 열두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 사람들의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 내용이 특별히 족장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히브리인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시대가 약 200년에 걸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시대,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되는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열두 아들들, 열두 아들들, 열두 지파가 어떻게 되죠? 르우벤, 시므온,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뭐 요셉, 베냐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서는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또 있어서 그렇게 열두 지파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타났던 시대가 족장시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는 게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애굽을 나오게 된 시기, 엑소더스 뭐 이렇게 영어로는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출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출을 받고 율법을 시내산에서 수여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뭘 세웠습니까?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세월들을 보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넓게 출애굽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 번째 해당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복시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인, 어느 곳이죠? 약속의 땅이? 가나안.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그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 그 시대, 그것이 또 이제 정복시대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복시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한 시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슨 시대냐면은 사사, 맞습니다. 사사, 젖지 뭐 영어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사시대, 들자는 오타인데 빼셔도 되겠습니다. 사사시대다. 그래서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삼손 뭐 이런 사람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450년간 통치를 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 뒤에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다섯 번째 해당되는 시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왕국시대입니다. 왕국시대. 이제 왕이 세워졌다는 거죠. 사사시대가 끝날 때, 처음으로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왕이 돼서 그 왕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 지역에서 그야말로 전성기를 구가한, 여러모로 번성을 한 400년의 시대다. 그것이 이제 왕국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이 계속된 게 아니고 결국은 흥망성쇠가 있듯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것이고 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일곱 번째로 이어지는 시대가 포로시대입니다. 포로시대, 포로시대, 포로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외세들이, 뭐 여러 나라들이 있겠지만 외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된 상태로 70년간의 세월을 보낸 내용, 그 시대가 포로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건 역시 뒤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시대가 계속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여덟 번째로 보게 되는 귀환기다. 귀환의 시대다.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디로 다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시기들,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그 귀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이 이제 귀환기가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침묵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괄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시가 사실상 중단된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가 구약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신약시대가 새로 오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시기 사이에 위치한 마지막 400년의 기간을 침묵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사실상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홉 시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훑어보면은 첫 번째 무슨 시대였죠?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예.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정복한 시대.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예. 그 다음에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 예.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귀환하는 귀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맥락을 쭉 이렇게 보면은 정리가 충분히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시대를 나눈 거에 근거해서 구약 아홉 연대의 아홉 주요 인물들, 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인데 여러 사람이 각 시기마다 있겠지만 특별히 한 사람씩을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이 저자는 정리를 해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특징적으로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보시면 B번의 주요 인물들 창조시대, 창조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뭐니 뭐니 해도 아담이 되겠습니다. 아담. 그래서 최초의 사람, 최초의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지신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족장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이다. 그야말로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이신칭의 믿음의 뿌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족장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출애굽 시대에서 대표적인 인물, 역시 출애굽을 이끌은 하나님이 택한 예, 지도자, 예, 모세가 되겠습니다. 모세, 출애굽의 지도자다. 예. 그 다음에 정복 시대, 예,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시대에서 정복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예, 여호수아, 예,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이어진 것이 사사시대인데, 예, 사사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삼손을 비롯해서 여러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사사들의 공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사, 위대한 사사로는 그야말로 예, 사무엘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예, 그래서 사무엘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국시대, 왕국시대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예,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사람 누구죠? 예,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왕국시대에서는 다윗, 또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기도 한 다윗, 가장 성공한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게 다른 의미로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또 영토적으로 뭐 이런 측면에서는 솔로몬이 더 훌륭한 왕이었겠지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가장 합했던 사람, 그런 왕으로서는 다윗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국시대가 끝날 때, 끝난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스라엘이 환란을 겪게 되는데 포로기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소선지서, 대선지서 해가지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예언자, 뭐 너무나 훌륭한 예언자들이 많았지만 그야말로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던 예언자는 누구냐면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다니엘이다. 예,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믿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또 그런 믿음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귀환기인데 거기 한 줄이 빠졌어요. 그래서 귀환기, 예, 그걸 추가로 넣으시면은 귀환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대표적인 인물일까요? 귀환기에 있어서. 예,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텐데. 예. 에스라, 뭐 느헤미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학사 에스라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중심적인 지도자로 쓰였던 학사 에스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간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제 침묵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계시를 더 이상 주지 않으셨던 시기가 침묵기라고 되어 있는데, 침묵기의 그럼 주요 인물들은 누구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종교 지도자들. 예, 거기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이따 뒤에서도 보겠지만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서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오실 때,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유대교가 잘못 그 엇나가는 방향으로 나갔는데 이때부터 이 유대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나가게 돼서 예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그야말로 그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본 내용이 구약의 아홉 연대, 그 다음에 구약 아홉 연대의 주요 인물들, 예, 아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에스라, 바리새인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은 1차적으로 마음에 담아두시고 지금 이 구약 시대의 연대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부터 볼 내용이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록의 근거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지만 아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성경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오신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담에 대한 분명한 이해이기 때문에 아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첫 사람인 아담에 대한 뭐 자세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이렇게 문제 형식으로 이렇게 간단히 나오고 대답이 나옵니다. 자, 1번. 아담과 하와는 언제 창조되었나? 예, 이런 거 질문 사실은 많이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인데, 최초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들이 언제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내용.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진화론, 창조론 해가지고 뭐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논쟁이 있어왔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굉장히 논란이 있어왔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다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온 계시를, 이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명하게 믿음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에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와 창세기 5장에 나온,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그 아담의 계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를 이렇게 이어지는 그 표요 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아담은 대략 주전 그러니까 BC죠 BC 주전 4000년 경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판단된다라고 그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고 청교도들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 견해를 가장 많이 거의 일치하게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문자적으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에 쉬셨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로부터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그 기록을 믿고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보는 내용이 그 내용하고 좀 관련이 계속 되는데 진화론적인 관점이나 어떤 아담 이전에 다른 인류가 있었는가라는 그런 굉장히 좀 불필요한 호기심 같은 그런 질문들은 그런 관점을 거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주전 4000년 경에 지어졌다. 그래서 특별히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 중에 제임스 어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해내셔서 BC 4004년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뭐 완벽하게 정확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보수적인 학자들이, 성경 해석자들이 말할 때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라면은 분명히 성경 말씀의 이 내용을 계시로 분명하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언제 그랬다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2번에는 아담과 하와는 몇 명의 자녀를 낳았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내용이 나왔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의외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몇 명의 자녀를 낳았나? 아담이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가?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시면 가인, 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가인, 또 그리고 아벨, 예. 가인의 동생인 아벨, 창세기 2장. 그리고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담과 하와가 낳게 된 셋이죠, 셋. 예.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낳은 그 내용, 셋에 관한 내용은 또 창세기 4장 25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근거해서 볼 때,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다른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담과 하와가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장수한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예. 그래서 아담은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예. 아담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혹시 외우시는 분 계세요? 930살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5장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은 930년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장수했는데 그 장수한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또한 말씀을 주셨던 그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자녀를 두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많은 자녀를 낳았다. 예. 자, 그러면 또 3번 내용에 나와 있는데, 예, 3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원신이었나? 예, 이런 내용도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럼 원신이었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기록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예, 충분한 지성적인 이해력, 예, 아주 지성이 뛰어났다는 것이죠. 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적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은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면으로도 유인원이나 원시인 같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 능력이 결핍된 면도 전혀 없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의 산물로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예.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역사상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온전한 상태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의로운 상태였고 또 거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그렇게 온전한 상태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의라 그러죠. 뭐 원시의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예, 그 의로움을 지닌 상태였는데 다만 그 상태에서 이제 좀 이따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는 그 명령을 주셨을 때 이제 그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는 방향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다라는 것이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가장 온전한 상태로 지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물론 그러면 그렇게 온전한 상태로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왜 그러면 악을 저질렀는가라고 이야기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신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악의 기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대한 죄를 선택하는 결과를 저질렀기 때문에 결과로 나아갔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뒷부분도 보면은 한편 그들의 직계 후손들, 아담과 하와의 직계 후손들은 기술 등에 있어서 매우 숙련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야발이다, 유발이다, 두발가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시험, 그 시험이 결국은 창세기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창세기 3장 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3장 3절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한 부분을 볼 때 그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나무 실과들을 먹지 말아라. 선악과와 이제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도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해야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했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시금석으로 주셨던 것이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지금 보신 이 내용에 관련된 그 순종 여부에 관련된 내용이 생명언약 또는 행위언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언약, 행위언약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했더라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타락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5절 말씀, 신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52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언약, 행위언약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요 내용에 순종을 했더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한 군데 더 볼 필요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신약 304쪽에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말씀과 비슷한 맥락으로 써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신약 304면에 있습니다. 예, 그건 같이 읽으시죠.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된 행위언약, 소위 말하는 생명언약에 있어서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가 또 필요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아담과 하와는 그렇다면 최초의 인간 부부였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으니까 최초의 인간 부부였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뭐 진화론적인 견해들과 관련해서 다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복음의 메시지에 있어서, 복음 메시지의 이 분명한 뭐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오직 아담의 후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아담의 죄와 관련돼서 죄를 아는 사람들, 죄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면 은혜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후손에 대한, 아담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다시 한번 거기 설명이 나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담 첫 번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아담이 분명히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283쪽에 있습니다. 예, 283쪽에 45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그걸 또 읽으시죠.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여러 명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만드시지 않았다.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또 참고적으로 보겠지만 아담은 산 영이다, 살아있는 영이다 라고 하셨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죽어있던 자들을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분명히 첫 번째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하와 또한 첫 번째로 지으신 여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성경 구절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생명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밀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은 즉슨 하나님 말씀 속에는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라고 분명히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첫 여자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그 밑에 보시면 창세기 2장 20절에서 아담이 다른 동물들을 바라보았을 때 짝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때 사람과 같은 별도의 다른 존재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홀로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뭐 전적으로 독특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약성서에서, 복음서에서 직접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나와서 거기서 말씀을 하셨고, 또 신약성경을 많이 지은 사도 바울도 역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분명한 역사적인 첫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은 3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쪽이요. 네,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4절 읽고 5절 읽으시고 또 6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이것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31절.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에 보신 대로 일부일처제의 교리적인 토대로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의 토대로서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사용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다시 뭐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 밑에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스티브가 아닌, 그러니까 스티브라는 것은 이제 남자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짝으로 남자를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와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혼 제도가 유지되도록 하신 방법이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의 결혼이 바로 이런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건 뭐 찾을 시간은 없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그냥 어떤 뭐 상상 속에 있었던 일이나 신화와 같은 그냥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만한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실존했고 타락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볼 때 로마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대표적인 영감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로마서의 말씀을 믿는다라면은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서로 딴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 로마서 5장의 말씀과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관련된 창세기 3장의 말씀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 진리의 말씀, 진실된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맞고 창세기는 틀리거나 창세기는 맞고 로마서는 틀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뭐 간단하게 그 작은 챕터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처음에 오직 한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한 여자 하와만 있었고 그들의 후손이 아닌 다른 어떤 인류는 절대 없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구절로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26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218쪽에 있습니다. 218쪽에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예, 그 26장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예, 이게 바로 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설교로 외쳤던 내용인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한 분명하게 성경의 계시의 말씀으로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이게 간단하게 여기까지 봤는데, 뭐 다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아담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또 아담과 하와의 우리가 후손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 죄와 구원의 문제가 서로 간에 딱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아담에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이 내용을 왜 계속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가를 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 아담에 대한 내용을, 아담과 그 후손에 대한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가인의 아내는 그러면 누구였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의심 많은 사람들은 가인의 아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닌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다. 근데 하지만 창세기 5장 4절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아들과 딸들을 분명히 낳았다라고, 아까도 봤지만 자녀들을 분명하게 낳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딸들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가인의 아내가 되었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밑에 줄 계속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친척과 결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그런 뭐 결론을 즉시 거부한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원래의 첫 창조를 생각해 본다면 누구와 결혼하든 가만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친족과 결혼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결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괄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족과 결혼을 안 하려면 사람과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한 핏줄 태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예,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겠는가? 소위 말하는 근친혼을 금지하신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라는 그 내용이 뭐 추가적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삶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라면, 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에 근거해 볼 때 원래 가까운 친족들이라도 서로 결혼을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배다른 자매와 결혼한 경우가 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복 누이인 사라와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랬고, 또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계속 낳게 하셨는데,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낳기 위해서 이 결혼을 축복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분명하게 명시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실 때 그런 근친혼을 금지하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해당되는 내용이 레위기 18장에서 한 20장 정도에 보면은 총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의 결합을 우리가 변호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예, 뭐, 그 다음에 생물학적 결함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얼른 한꺼번에 쭉 보시죠. 오늘날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복 형제자매들 등 사이에 결혼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허락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죠? 이 이유는 이런 결혼의 경우에 그 자녀들이 뭐 기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렇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두 사람이 지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의 신체는 완벽했다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매우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들의 뭐 유전자는 완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온전한 창조의 산물이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하지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예, 저주하셨습니다. 저주.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분명하게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4쪽에 나와 있는데, 네, 보시면 17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저주하셨다라는 내용, 네, 제가 그냥 얼른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주의 의미는 결국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일반 은총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말씀을 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사람은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죠.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저주하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이었던 인간은 타락, 즉 죽음을 맛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죽음을 맛보고 계속해서 부패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그 부패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타락은 수천 년간 살아있는 존재들 속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라면은 저자의 말에 의하면 유전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들을 낳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패로 인한, 영적인 부패로 인한 그런 결과가 그랬다라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락의 결과로서 그런 유전적인 결함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첫 세대에 속한 가인, 예, 가인이 그 아들로 나왔는데, 가인은 사실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불완전한 유전자를 받지 않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때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아마도 죄의 결과와 저주는 처음에는 최소한이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최소한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찌되었든 간에 근본적으로 죽음이 임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라면 형제 자매 간에도 기형적인 후손을 낳은 어떤 잠재적인 위험도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결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뭐 어디까지나 추측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이 찾아오게 됐고 죽음이 찾아오게 됐고 또 부패가 임하게 된 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내용을 좀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데,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때가 돼서야 비로소 그래서 근친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과 19, 20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단계에 이르게 되자, 그러니까 모세의 때에 이르게 되자 인간의 역사 속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인류의 잘못들, 뭐 여러 가지 성적인 잘못들이 대표적이겠죠. 하나님이 근친 간의 결혼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정도까지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된 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분명히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보면 그 과로에 나와 있듯이 이제는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돼서 근친 간에 결혼할 필요가 없어지기도 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과연 그러면 복음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 주제에 있어서 위의 사실이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면은 바로 이것이다. 요약을 해보면 모든 인류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그 기원을 추적할 때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두 사람이 최초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복음 전체에 무엇이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가 되겠습니까? 복음 전체에 뭐 정당성,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체가 진리다라는 사실이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죄의 근본 원인으로서, 근본의 그 조상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과 구원의 능력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온전히 입증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 구원을 위해서 주신 특별 계시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아담, 우리의 대표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한데. 자, 우리의 대표자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나는 아담과 상관없으니까 난 안 죽었어, 이거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이 임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그 원리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신학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연합적인 머리다. 뭐 이게 연합적인 머리, 대표적인 머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쓸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연합적인 머리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영어로는 페더럴 헤드. 그래서 아담과 우리 모두가 그 아담의 후손이 될 사람들이 아담과 연합이 되어 있고, 그 연합의 머리로서 아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론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받게 된 죽음의 형벌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전해졌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부패,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죄성,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형벌, 죽음이라는 그 형벌이 다 우리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뭐 사람과 유사한 피조물들이 세상에 있다거나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있다거나라는 생각은 신학적으로 그것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특별 계시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말들은 다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거기 인용이 되어 있듯이 그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5장 18절에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면 인간의 타락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타락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악된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어떻게 된 사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타락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뭐 분리된 것, 뭐 소원해진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사실을 의미한다. 그것이 결국 타락의 비참한 결과가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의 삶이 곤고해지고 비참함과 고통이 임하게 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육적으로도 다 죽음을 맞게 되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길이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 예, 그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똑같이 대칭이 되는 거죠.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의미의 우리의 대표자였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자의 작용 요건은, 예, 뭐가 없어야 될까요? 죄가 전혀 없으면서도. 근데 죄가 전혀 없으면서도 인류의 한 구성원인 사람이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다 죄에 물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죄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두 손을 들고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자는, 그 죄가 없으면서도 사람이어야만 하는 그 대표자는 죄에 대한 또 뭘 받아야 했습니까? 형벌을 받아야만 했고 죄로 말미암아 부과된 합당한 심판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읽어봐도 사람이면서도 심판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 모든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밖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밑에 보시면 어디서 이 무죄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은 모든 인류는 결국 죄인이고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데 실패했지만 성공할 아담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은 시간은 없지만 얼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282년쯤에 있습니다. 21절 22절만 일단 보시면 되겠는데 같이 읽으시죠.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물론 모든 사람은 여기서 앞에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뒤에 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실 백성들을 물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내용을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뭐를 유지하신 채 성육신하셨을까요? 예, 신성. 예, 신성. 신의 성품입니다. 예.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을 온전하게 입으신 동시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잃지 않은 채로 유지한 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리스도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신 일이지만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셨던 그 신의 성품을 뭐 비우거나 내버리시고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과 성품을 입으셨다. 신성을 유지한 채로 이는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특별히 아담부터 이 계보가 나와요. 지금 뭐 찾아보진 않겠지만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셨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친족이 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아담. 아까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근거하면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시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던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의 약속,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새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다 이겨내셨고 또 우리에게 임한 죽음을 새 생명으로 다시 극복해 주셨고 죄를 은혜로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을 대신해서 새로운 머리가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머리. 예. 이제 예전 머리는 치워버리고 예수께서 새로운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셨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자격이죠.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한 죄값을 지불할 수 있으셨고 또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책과 형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다라는 것이죠. 속죄. 죄를 속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감당하신 내용이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309쪽에 있습니다. 신약 309쪽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또 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예,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신약 362면에 나와 있습니다. 362면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말씀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이것은 특별히 구약시대 제사와 희생제사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희생제사, 그 제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관련된 내용인데 9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희생제사의 한계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그 한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위대한 그 희생제사가 우리에게 은혜로서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약시대에 특별히 예언된 내용에 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고 죽으시기 700년 전에, 7세기 전에, 물론 이제 예언서에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관한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친족 구속주 혹은 예, 이제 그 답은 뭐냐면 기업 무르는 자입니다. 기업 무를 자, 기업 무르는 자. 예, 이거 룻기에 보면 특별히 이 내용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친족 구속주 혹은 기업 무르는 자 라고 그런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즉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피, 예, 죄를 사해주는 피와 관련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해 주시는 분, 회복해 주시는 분, 그래서 뭐 리디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회복해 주시는 분, 구속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기업 무르는 자라는 것은 특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빚을, 친족이 빚을 많이 져서 그야말로 파산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고 그 상속해야 될 재산 몫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룻기에도 나와 있듯이 그 보아스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룻기 3장에서 4장에도 보면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실 것을 저 이사야서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고 룻기에서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59장 20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고요. 구약 1040면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참고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직 첫사람 아담의 후손만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예,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를 지었고 원죄를 지었고 부패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했던 사람들, 죄인이었던 사람들만이 의인 되신, 온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구원을 얻게 되고 의의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참고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건 얼른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따로 자녀를 갖지를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오래 있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역시 그 아담과 하와의 다른 어떤 인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잘못된 견해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바로 이제 타락을 하게 돼서 곧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6번도 뭐 중요한 결론이고 또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는가? 성경이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죄로 오염되기 전에도 타락하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었다. 처음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도 뭐 오늘날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낫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믿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건 이제 저자가 그렇게 추측한 건데 뭐 설득력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셨고, 물론 이제 대화하셨을 때 부정적인 의미에서 타락한 다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그런 내용도 이제 그런 대화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대화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물자를 또한 공급하셨다. 땅의 소산을 먹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것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구세주를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알았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도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서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택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궁극적으로 미리 나타내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죽 옷을 지어 주셨을 때 분명히 죽은 짐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희생의 피, 그것을 예표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근거해 볼 때 아담과 하와도 구원을 받았고 실제로 그들이 죽은 후에 천국에, 답에 들어갈 게 천국이 되겠는데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본 내용이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그 구약성경에 나온 장소들에 관련된 내용이 반복해서 거기 다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얼른 보면은 장소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보면은 좀 빨리 보겠습니다. 이거는 창조시대의 그 무대는 에덴 동산이었죠. 그래서 전 시간에도 봤듯이 티그리스 및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곳 근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곳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덴 근처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해 간 곳이 또 그곳이다, 가나안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번의 출애굽 시대에 관련된 내용은 거기서 주로 활동한 사람 역시 모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내용,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로 가시면 정복 시대, 여호수아, 아까 주요 인물 여호수아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도록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이제 사무엘, 역시 가나안 땅의 활동 무대가 되겠고요. 6번에 보면은 왕국시대 다윗, 이스라엘, 그렇게 이어집니다. 7번에서 보면은 포로시대에 관련된 내용, 다니엘, 뭐 바벨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역시 앞에서 한번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번, 회복시대에 관련된 것, 회복시대 주요 인물 아까 앞에서 봤던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에스라가 활동을 하였다. 그 다음에 그 침묵시대, 사실은 이걸 다 읽어보면서 좀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자 침묵시대,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치셨던 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말라기 말고는 거의 예언자가 없었던 시대, 그 시대에는 영토의 지배자가 페르시아에서 그 다음에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로 또 로마로 바뀌었지만, 세계사는 그렇게 흘러갔지만 이스라엘은 다음 400년의 침묵기 동안 분열 없이 이제 회복된 다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지도는 지금 본 이 구약 시대의 아홉 가지 연대 그 시대 동안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경로를 이동해 왔는가를 갖다 참고로 지도에 적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것이, 그 밑에 쪽에 보면 1번에 해당되는 곳이 에덴 동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것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 영어로도 써 있지만. 그 다음에 3번에 해당되는 곳은 애굽, 이집트.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갔다가 2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 4번 경로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의 시대를 겪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벨론이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네,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과 또 역사적으로 이동해가는 과정이 그렇게 지도에 나와 있다. 그걸 참고적으로 참고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고요. 네, 좀 급하게 봤는데 잘 정리를 참고로 나중에 또 다시 하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를 알아야지만 은혜를 알 수가 있고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알아야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음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이 귀한 구원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의미를 하나님 가슴속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사모하고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